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로마서에는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더 깊은 신앙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것들 혹은 또 우리가 받은 것들, 이런 표현으로 같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 아내가 그 어떤 한국분들 가정에서 머위라고 하는 그런 식물 있죠? 나물거리죠? 머위라고 하는 이 나물 한 포기를 얻어다가 텃밭에 심어놓고 매우 아주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먼 타국 땅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머위가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주제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얻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어떤 것을 구하거나 찾아서 갖게 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의 전반부에는 얻었은 즉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받았은 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얻었은 즉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보면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렇게 얻은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기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5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1절과 9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과정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의롭게 되는 어떤 조건이나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쉽게 도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또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자리,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믿음으로써 화평함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르심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말씀이고 놀라운 또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절과 좀 비교해 보면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절의 구원과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했습니다. 구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10절의 구원과 크게 구별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진노에서 구원되는 소극적인 구원, 영원한 소망을 얻는 적극적인 구원을 얻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상고해 봅니다. 세 번째로 화목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동시에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였으므로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구원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귀한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 받아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사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시니 화목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이 모든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어디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욱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